때 비로소 내 숨을 쉬어 Together 맞추할 때 솔로의 매일을 밝혀 해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 오직 난 너의 온도를 기억해 별들이 감싸 안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고 있어 I'll be there 난 내 맘에 매차고 싶어 뜰 때 하늘과 햇살처럼 시간과 함께 우린 달마다 결국엔 하나가 되우길 바 I'm like a bird 날아갈게 네 목소리 들리는 곳 어디든지 In the air 어디서든 우리 마주하는 이 순간 손에 입술은 움직여 공허함은 서로의 표현 너 재워니까 맞춰 우리만 아는 바이 어디로 끝날 거 내 정지는 너야 봄 같은 미소 짓게 해주고파 서로가 어디서 무얼 하던지 증은시 않음을 잘하고 있지 단지 바라보는 눈빛에 끌려 이 순간 밝히게 겨누와 스위치 난 내 맘에 매차고 싶어 봄틀 때 하늘과 햇살처럼 시간과 함께 우린 달마다 결국엔 하나가 되우길 바 I'm like a bird 날아갈게 네 목소리 들리는 곳 어디든지 In the air 어디서든 우리 마주하는 이 순간 꿈꿔온 시간 점점 더 가까워져가 대면 눈물도 먹었던 날들 그만 듣고 온 날 자국에 남겨 세상 어디서도